만수대 예술단 삼지연악단 공연이 1월 28일부터 원산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안의 일꾼들, 각계층 근로자들,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이 땅후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와 감사의 종을 감명 깊게 형상했습니다.